영동으로 갈까요? 영동으로 갈까요?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?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. 아, 이쪽 저쪽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어쩌다 닮은 사람 한두 명씩 오고 갈 뿐. 아, 내가 찾는 그 사람은 어딨나요?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간 곳이 없네. 미아리로 갈까요? 영등포로 갈까요? 을지로 길모퉁이에 나는 서 있네. 미아리로 갈까요? 영등포로 갈까요? 을지로 길모퉁이에 나는 서 있네.